I'm sure. 무대만 살던 시선을 끌었지 반응해 반응해 온몸을 다운 번복해 손실이 몸에 배탈 구건이 세우는 탑 무너질 틈도 없이 가득 메꿨지 난 걱정이 작용해 절대간의 부정 주위에서 그래 쟤처럼 되고 싶어 말해주고 싶었어 책을 읽어 그럼 나처럼 주위에서 엄지를 지켜 Oh yeah Put your hands up 두 팔 두 다리 모두 어울려 Oh yeah What the funk yeah 모두 자연스레 내게 모여 Hey 다들 날 뻗건 미니 heart and the love 딱 세워 다들 위를 향해 여기 앞에 있는 모두가 다 쳐다볼게 맘을 두드려 여기서 온 넌 날 위한 손님 knock knock 지금 있고 너와 함께 춤을 추듯이 요동치는 순간에 Switch it up, thumbs up. All I see and hear is the love. 부정적 일려유 없어. 겁먹지 않아 when I be 실험적. But they ain't got no guts. 이런 매일 반복 갈고 닦아 거 말고는 아까워 가까워. 지기에 넌 벅차 좀 숨 막힐 듯 내 것들 척하면 척게 네 개. 널 손가락 힘으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그중 나에게 들어줄 특별한 건 하나 남겨놔도 hey. 다들 날 바꾼 mini heart and the love. 다들 위를 향해 여기 앞에 있는 모두가 다 쳐다볼게 맘을 두드려 열고서 온 넌 날 위한 손이 knock knock 지금 믿고 너와 함께 춤을 추듯이 동치는 순간 Don't you?